공기는 허전해 잊혀진 꿈들에 잊혀진 꿈들이 작은 내 노래들 회색 잿빛 하늘 낙원은 더 이상 존재 않더라도 깊은 물 속에서 미래를 위한 기도 미래를 위한 기도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사랑의 도로시 진리의 도로시 도로시 화려한 도로시 코쿠마 도로시 픽업한 도로시 사막의 도로시 빙산의 도로시 지하의 도로시 도로시 감기약 도로시 맛있는 도로시 죄다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 도로시야 의미는 없었지 희망을 품었지 상상의 언저리 세상에 묻혀진 공기는 허전해 잊혀진 꿈들에 잊혀진 꿈들이 작은 내 노래들 회색 잿빛 하늘 낙원은 더 이상 존재 않더라도 깊은 물 속에서 미래를 위한 기도 미래를 위한 기도 저녁 노을 하늘을 바라보며 So much I miss you 바람이 추운 이런 날이면 No 좋은 노래 소리가 들리면 So much I miss you 좋은 영화를 볼 때면 또 생각나 너와 나누던 나의 하루는 이젠 없는데 별이 뜨는 밤이면 언제나 So much I miss you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면 No 너의 목소리도 보고 싶다고 때를 쓰다 너와 나누던 나의 하루는 이젠 없는데 별이 뜨는 밤이 티슈 본체 생목록엔 슬픈 노래 많이 가득 찬 이유 이 노래처럼 내 맘을 위로해 줄 것만 같아 But I miss you 누구나 아는 이별 왜 이리 유별나게 꾸는 건지 오늘따라 유난스러 너의 속삭임 너의 손길은 이젠 없는데 나는 뿐인데 난 네가 그리워 별이 뜨는 밤이 노래 없이 눈물이 흐르면 너의 목소리도 I miss you 어제도 오늘도 너의 사랑이 아닌 모두가 말해도 난 사랑다

지금까지 또 미련해서 미안해 못해준 게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 온 다 떨어진다 내 찢어진 하늘 사이로 한 방울 두 방울 봄날의 소나기 너를 그려보다 불러보다 기억의 빛처럼 내린 새벽 밤새는 그 빗속에 널 보내던 그날과 같은 하루 몸이 굳어버린 난 그때처럼 단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데 간다 사라진다 내 흐려진 시선 다가와 수줍은 향기를 안겨주던 너 희미한 꿈속에서 눈이 부시도록 반짝였어 설레임에 나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내게 다가가 곁에 남아 너의 미소에 내 마음이 녹아내려 눈이 마주쳤을 때 두근거려 oh, 너의 가슴에 내 미소를 기억해줘 하루라도 몇 번씩 생각해줘 너와 나의 계절에 기억할 수 있겠니 뚜루뚜루루루뚜 Oh yeah alright 너를 만난 걸 행운이라 생각해 우리 다시 만나면 Tell me

아직도 난 선명한데 너는 어떠니?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수천 번 다짐했는데 순간마다 너의 추억뿐이라 결국 그 약속 못 지켰어.